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제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기 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싶은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